잊어버려 다른 여자애들 꿈꾸던 모든 게 현실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기분 너만 알게 될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거야 yeah. We can be up, be up Baby 네가 원하는 것 다 보여줄게 Yeah. Peace of angels. Oh.